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라오스 통신, 미국의 UPI 통신, 일본의 교도 통신, 로마니아의 메디아팍스 통신, 신문 아제르브레스, 세네갈 신문 복스포뿔리,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중국의 환구망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 영국 선군정책연구협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 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려명거리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평양 가방 공장, 김종숙 평양 제사 공장, 류경 김치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네팔 신문 아르판과 주체 사상 및 선군 정치 연구 네팔 기자 협회, 네팔 조선 친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평양 가방 공장,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과 금산포 수산 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